벚꽃 날리고 바람도 시원한 이 좋은 날에 가만히 있을 건가요? 이 계절에 좋은 일 같이 만들죠. 그거 알아요? 나 하나는데 그대만 괜찮다면 내가 알려줄까요? 이 계절에 우리들 참 좋을 거예요. 우리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래요. 이 얘기 들어주는 주변 사람 모두 그래요. 그대여 딱 한 걸음만 더 내게 다가와주세요. 그럼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. 주변 사람 모두 그래요.